하염없이 내리는 밤비는 지나간 사람 가슴에 아는 슬픔의 눈물이던가. 너무나 사랑한 당신이길래 그리움을 못 참아 끝없이 달려보는 밤도 깊은 안개 낀 곳 속도록 사랑한 내 가슴은 꽃잎에 새겼던 추억마저도 비바람에 시들어 한없이 달려보는 밤도 깊은 안개 낀 고속도로